해도 매일같이 나를 깨우던 너라는 악몽 차가운 시선과 실증난 표정 돌려보내게 나도 지겨워 하나 둘씩 모두 버릴게 아무리만 믿어보려고 노력해봐도 이리저리 내 눈을 피해 네 입술은 또 다 잊을게 잊어버릴래 더는 관심도 흥미도 없어 모두 깨끗이 남김없이 널 시간이